서방님 정대고 정이별 한대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. 금일 송군 임가는데 백년소 첩 나도 가오.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 가오. 안양 나훈님 날 다려 가오. 말에 마부담